자, 교회 성장의 그 지도력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Estamos viendo sobre el liderazgo para el crecimiento. 자, 우리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지도자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Entonces, para ser un líder, para edificar a los miembros, necesita ciertas cualidades.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도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섯 가지 긍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Y ahí en ese método hay cinco maneras positivas. 아마 첫 번째는 인정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Primero es reconocimiento. 자, 인정해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 또그 사람의 사역과 봉사의 가치를 높이 칭찬해 주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Reconocimiento significa que uno como acreditar el valor de cada persona. 그래서 여러분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같이 인정해 주고 또 사역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Entonces es importante a reconocer el valor de cada persona de sus seguidores. 그다음에 그분을 높여 주십시오. Y también como hágalo en lugar alto. 너무 과장해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No sobrepasar, sino que debemos a reconocer que está cumpliendo bien a su trabajo.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칭찬해 줄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그분의 사역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Es bueno a expresar personalmente, pero también en público también a veces nosotros debemos a reconocer y expresar.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분이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목적을 정해 주는 것입니다. Y también nosotros cada uno poner ciertas etapas para que uno pueda alcanzar en cada momento. 그래서 이런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일 또는 어떤 상금을 주는 일, 상을 주는 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s bueno cada uno ayudar para que él pueda alcanzar un crecimiento en su vida diaria y en su trabajo, recompensando en algo. 제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 미시간에 그레니피드에 살고 있을 때 미국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Entonces, cuando yo estaba trabajando en Universidad Calvino, y yo visité a una iglesia. 그 교회는 이제 그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Es una iglesia grande, había los blancos y negros. 그런데 그 주보에 그날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달에 가장 모범적인 성도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Entonces, yo vi en folleto, tenía un nombre que era mejor miembro del mes.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 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Entonces, cada semana o cada mes, ellos escogen a un miembro que es modelo para todo lo demás. 그러면 매달에 한 사람을 뽑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 대우나 그 상은 무엇인가 제가 보았습니다. Entonces a mí me interesaba también. Entonces, ¿cuál es la recompensa para aquel miembro? 그 상이 무엇이냐면 주차장이었습니다. ¿Sabe qué es la recompensa? Es un espacio de estacionamiento. 교회 들어오는데 그 주차장에 목사님 자리에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은 그 달에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한 모델 성도만이 주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ntonces, en cerca del templo, en estacionamiento del pastor y justamente al lado, el mejor lugar, ahí es donde puede estacionar aquel miembro del mes. 물론 자기가 이제 뭐 선택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투표해 가지고 뽑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Eso no es que uno se pone su nombre voluntariamente, sino que escoge todos los miembros. Es bueno.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들이 열심히 모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ntonces es un buen programa. Entonces eso da un motivo para mejorar durante la vida del mes. 거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 하나 비워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Entonces, ¿cuál es la recompensa? Dejar vacío un lugar de estacionamiento. 그러나 그 모델이 되고 본이 된 모범상을 받은 성도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긍심이 있습니까? 목사님 바로 옆에 주차장 주차장 아무도 거기는 주차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Entonces para aquel miembro, pero es un gran orgullo para él. Ante todo, él fue reconocido ante toda congregación. 그래서 그분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Entonces él va a seguir más con esfuerzos. 또 다른 성도들도 그런 모델이 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Y otro miembro también va a tener un deseo de yo también quiero ser el mejor miembro del mes. 이것이 좋은 어떤 지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s una manera de demostración liderazgo.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사랑이 되겠습니다. Número 5 es el amor.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Es amar a los demás.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Es amar a aquellos seguidores. 그럴 때 그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De esa manera aquellos seguidores seguirán sintiendo el amor de su líder.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긍정적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동기를 받아 가지고 지도자를 따를 수 있다는 이 다섯 가지 방법을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Entonces eso le ayudará esas cinco maneras de dar motivación a los miembros. 그다음에 열한 번째는요. 그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Entonces página 5 número 11 es ayudar a otras personas para que ellos tengan éxitos.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면은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Entonces hay un dicho que ustedes ayuda a los demás para tener éxito, entonces usted puede hacer todos.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Entonces el líder siempre sabe cuál es la necesidad de sus seguidores. 언제나 지도자의 관심은 상대방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Entonces el interés de un líder es sobre los demás.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발견해 냅니다. ¿Cuál es la necesidad? Él sabe.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Yo creo que Dios me ha dado un liderazgo desde mi nacimiento.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반에서 대표를 했습니다. Desde primaria yo era el líder de mi clase.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우는 아이들이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Cuando yo era de secundaria en mi clase muchos no podían traer su alimento. 한국도 50년대 60년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En Corea en la época de años 50 60 era un país pobre.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50원이 없어 갖고 점심을 우리가 먹지 못하고 공부했습니다. Cuando yo era seminarista, yo no tenía ni 50 centavos y por eso no podía comprar comida. 버스 탈 돈이 없어 갖고 우리 신학생들이 전부 다 걸어 다녔습니다. Y muchos no tenían pasaje, por eso caminaban. 그래서 뭐 점심도 굶고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전도하고 참 어렵게 우리 신앙생활 했습니다. Por eso en ayuno, no voluntariamente con el ayuno nosotros fuimos a evangelizar sin comer.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때지요. 그때 절반 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고 이렇게 점심시간에 이제 굶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Entonces en época cuando yo era secundaria era aún más peor. Entonces muchos no podían traer comida. 제가 그 당시 이제 학교 그 반의 대표고 반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먹지 못한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Y por eso yo era líder de la clase. Entonces yo pensé en qué manera podría ayudar a aquellos que no pueden traer alimento. 제가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많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었습니다. Entonces yo pedí al Señor, entonces Dios me dio un sabiduría.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이런 호소를 했습니다. Por eso yo le dije a mis compañeros. 자, 이 절반 학생들은 이제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점심시간 되면 굶고 배고픈데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Entonces yo dije que casi la mitad de nuestros compañeros no pueden traer alimentos. Entonces yo quiero ayudar a ellos. 그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가 물었습니다. Entonces aquellos que podían traer me preguntó cómo podríamos ayudar. 내 생각은 이 도시락 가져온 것에 절반씩만 나누면은 우리 다 같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Yo dije entonces lo que podemos traer, entonces vamos a compartir la mitad con ellos. 그래서 이 절반 여러분이 이 도시락 밥을 다 먹거나 절반을 먹거나 큰 차이가 없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Yo pensé que si comemos todo o la mitad no hay gran diferencia. Yo pensé. 그러니까 절반 도시락 가져온 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절반 다 나누어서 안 가져온 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우리가 맡아서 다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Entonces aquellos estaban de acuerdo conmigo, vamos a repartir, compartir la mitad.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점심 시간에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Por eso en nuestra clase todos podían alimentar por lo menos al día. 남에 대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죠. Yo pensé la necesidad de los demás, por eso podía tener esa idea. 목회자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Por eso el líder siempre tiene que pensar la necesidad de los demás. 그다음 열두 번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Número dos es que uno tiene que tener y avanzar la relación con los demás. 목회자는 인간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Entonces el líder especialmente los pastores tienen que tener buena relación. 목회자도 감정이 있고 목회자도 어떤 이제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Y porque el pastor sí puede es un pastor que puede tener sentimientos.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되고 나쁜 감정이 생길 때 나쁜 감정을 버리고 인간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Y cuando uno enfrenta un malentendimiento, uno tiene problemas con los demás, tiene que saber a solucionar ese problema. 그래서 모든 성도들 과 또는 교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Y por eso uno tiene que tener paces con sus congregación y también con sus compañeros. 그러한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Y esas personas son buen líder. 그다음에 13번째는 주님을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Y último punto 3 es que hay que servir al Señor con todo corazón.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모든 방법과 철학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Si uno no tiene un gran fervor, la verdad no tiene sabor. 열정은 불과 같은 것입니다. Entonces el fervor es como un fuego. 여러분이 아무리 때알감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그 때알감이 소용이 없습니다. Aunque haya madera, pero si no prende fuego, eso no sirve.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Y por eso con todo hermanos con fervor nosotros tenemos que seguir al Señor.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은 열정의 목회자입니다. Porque aquellos pastores que tienen éxitos, ellos tienen fuego en su corazón. 목회자가 열정을 가지게 되면 교인들도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Si el pastor tiene el fuego, eso transmite a los demás. 목사가 이제 목회자 교인들을 사랑하면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Si entonces un pastor ama a su hermano, entonces la iglesia también va a amar. 그래서 제가 13가지를 우리와 같이 지도자의 어떤 지도력의 원리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Entonces yo he dicho los 13 principios dinámicos del liderazgo. 자, 그다음에는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이 교회 성장 원리에 아주 그 역동적인 내용 11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Y después yo quiero a presentar el principio dinámico de crecimiento. 첫 번째. El primero 먼저 여러분 개인적인 삶과 교회적인 삶 속에 기도를 우선에 두십시오. Y pon oración en el corazón de tu vida personal y la vida de la iglesia en primer lugar. 그러니까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기도가 우선이라고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Entonces los miembros tienen que saber que la prioridad de mi pastor es oración. 가정에서 기도하는 목회자. En casa 교회에서 기도하는 목회자. O en la iglesia. 어디를 가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알아야 돼. O en lugar donde vaya mi pastor es siempre ora.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Entonces la iglesia va a ver avivamiento.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Y segundo hay que guiar para que los miembros tengan comunión en Espíritu Santo.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Y cuando el Espíritu Santo ayuda para que tenga comunión en su congregación.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장합니다. De esa manera la iglesia va a haber crecimiento.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예배는 아주 축제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Tercero es que la iglesia el servicio tiene que ser como una celebración. 여러분의 교회 예배가 아주 이렇게 축제적인 예배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Yo creo que esto es Latinoamérica. Ustedes el culto, el servicio es como una celebración. 그러나 어떤 교회는 장례식 예배도 많이 있습니다. Pero a veces alguna iglesia como si fuera una ceremonia funeral. 그래서 성령께서 물론 그러한 교회도 역사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축제적인 예배가 아니라 장례적인 너무 엄숙하고 경건하고 아주 보수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Sí, claro que aquel iglesia también es la iglesia del Señor, pero yo creo que una iglesia tiene que tener un servicio como una celebración.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는 축제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Y por eso cuando yo comencé la obra del Señor, yo decidí realizar servicio como celebración. 기타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Entonces yo puse guitarra y todo instrumento. 찬양단을 훈련해 갖고 아주 열심히 찬양했어. Y también un grupo coral es bastante alegre. 그래서 예배가 아주 축제적이고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Y por eso nuestros servicio era como una celebración. 그래서 장로교에서 오신 교인들은 아, 이 교회는 오순절 교회구나 이런 착각할 정도였어. Y por eso algunos ancianos vinieron a una iglesia y pensó que ah, esta es una iglesia pentecostal. 또 침례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럽냐고 그랬습니다. Y los bautistas me dijeron, ¿por qué tanta ruido esa iglesia?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축제적으로 예배드릴 때 축복한다는 사실을 내가 말해주었습니다. Pero yo dije que el servicio tiene que ser como una celebración. 나중엔 장로교인도 오고 침례교인도 오고. Al final vinieron los de presbiterianos, los bautistas. 오순절 교회 감리교인들 모든 교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Los pentecostales, los metodistas, todos vinieron a nuestra iglesia. 예배가 너무 축제적이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Porque para ellos era un servicio bien alegre. 그다음에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긍정적이고 위로적으로 해야 됩니다. Y también las palabras tienen que ser positiva y alegre. 목사님들의 설교가 비판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Hay predicación normalmente es crítica. 또 정죄적인 설교를 Y también condena. 그러한 설교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Y cuando escucha esas sermones, las hermanos se sienten. 그들을 세워주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Nosotros debemos levantar y ayudar a abrir sus corazones. 제 딸이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Y mi hija vive en Texas Austin.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남자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Un día me dijo que ella iba iglesia de su amigo. 그 지난번에 만났을 때 너 그 교회 잘 나가니 내가 물었습니다. Entonces yo pregunté, ahora estás asistiendo bien la iglesia? 봉사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잘 주님을 섬기고 있니 물었습니다. Entonces estás trabajando algunas partes para la iglesia? 그러니까 제 딸이 하는 얘기가 그 교회 안 나간대요. Pero mi hija me dice que ahora yo no me voy. 왜 안 나가니 물었습니다. Pregunté por qué.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정죄적이라는 것입니다. Entonces me dijo que la predicación pastor es tan crítica. 네, 여러분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Ustedes haciendo mal. 여러분들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Ustedes no pueden recibir bendición. 여러분 사업은 잘 안 될 것입니다. Y sus negocios no va bien. 그렇게 하면은 병듭니다. Y si hacen así, usted va a enfermar. 그렇게 믿으려면 그만두십시오. Si usted quiere seguir así, deja de seguir. 그러려면 우리 교회 나오지도 마십시오. Entonces si quiere seguir así, no vaya a venir nuestra iglesia. 이런 부정적인 설교만 하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Entonces ella no quería escuchar esos mensajes. 그래서 다른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긍정적이고 위로적인 설교를 해야 됩니다. Y por eso va otra iglesia. Por eso los pastores, la predicación tiene que ser positiva.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Y de esa manera los hermanos que reciban la fuerza de seguir adelante. 그 성도가 벌써 교회 본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Y cuando los miembros pisen el piso del templo de la iglesia, tiene que sentir presencia del Señor.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A través de la alabanza tiene que abrir el corazón.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A través de la palabra del Señor que tengan la fuerza.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Para que tengan el poder para vivir durante la semana. 그래서 요아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는 축제적인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Y por eso para experimentar el avivamiento el servicio tiene que ser como una celebración.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고 교회에 헌신하도록 해야 됩니다. Entonces después la iglesia tiene que dar el momento para entregar al Señor Jesucristo. 교회 존재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El propósito de existencia de la iglesia es ganar almas perdidas. 구원받은다면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됩니다. Y cuando uno es salvo, después tiene que educar. 그다음에 양육받은 다음에 교회 헌신하도록 해야 됩니다. Y después tiene que invitar para que trabajara para la iglesia. 여러분 아이를 낳은 다음에 부모님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Hermanos, después de nacer los niños, cuán importante es educar a los niños. 교회도 새로운 신자가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말씀으로 보양되어져야 합니다. Entonces, después de uno convertidos, la iglesia tiene que educar. estar con la palabra del Señor.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Y por eso la iglesia es como madre.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서 바로 보양되지 아니하면 그 신자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어렵습니다. Entonces, después la iglesia no cumple esa responsabilidad, es difícil crecer.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Y por eso es importante entregar al Señor.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Después lo importante es que esos miembros que crezcan.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아이를 버리고 그냥 병원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Ninguna madre después de nacer su hijo lo deja y se va. 아, 어머니인데 아이를 낳았다. Una madre ya tuvo su hijo.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고선 아이를 그냥 병원에 두든지 버려두고 가정으로 혼자 돌아오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Entonces, ya hice mi parte y lo deja en medio de calle o en la hospital y se va. Ninguna madre hace así. 오히려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을 때보다 태어났을 때부터가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No es el momento de nacimiento, sino que después de nacimiento tiene más responsabilidad todavía.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부단히 어머니처럼 노력해야 됩니다. Y por eso pastor, como una corazón de madre, tiene que cuidar a nuevas convertidos.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교회 일꾼이 되도록 해야 Para que haya crecimiento a los miembros.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Por qué la iglesia no crece? Porque hay muchas conversión, pero no hay educación. 자꾸 아이만 낳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Y como si fuera nace muchos hijos. 아이를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애들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Pero no cuida bien, por eso no son fuertes. 성숙하지 못하니까 학교에도 못 보냅니다. Entonces no es saludable, por eso no puede enviar a escuela. 그리고 또 아이를 또 낳습니다. Pero después tiene otros hijos.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아이 만 낳지 아이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양하지 못합니다. Solamente nacen los hijos, pero no hay nada de cuidado. 그러한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합니다. Esa familia no es saludable. 건강한 가정은 아이를 낳았을 때 잘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Entonces una familia saludable es cuando tiene hijo, educan bien también.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성숙하게 되면 자기의 동생을 또 돌볼 수가 있습니다. Y cuando ese hijo crece, después puede cuidar a sus hermanitos.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하지만은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Sí, es necesario a conversión, pero también la iglesia tiene que mantener sobre educación y crecimiento. 그다음에는 이제 구역 제도를 해야 됩니다. 스몰 그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Y después la iglesia es necesario formar células, pequeños grupos. 여러분, 소그룹 사역이 없으면 교회 성장은 어렵습니다. Si no hay un grupo celular, es difícil 교회 사역에는 두 구조가 있습니다. En estructura de la iglesia hay dos estructuras. 하나는 목자 구조. El primero es como estructura pastoral. 하나는 목장 구조입니다. Y otra es como un estancia. 자, 여러분 발음이 비슷하죠? 우리 한국말에 목자, 목장. En pronunciación coreana es algo similar, pero 목자는 목사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양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Pastoral significa un pastor que hace todo.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목자들이 함께 양을 치면서 많은 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Estancia significa muchos trabajadores que cuidan juntos. 한 목사님이 교인 120명 정도 양들을 돌볼 수 있다고 합니다. Dice normalmente un pastor puede cuidar 120 miembros. 이제 150, 200명, 300명 되면 목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Cuando una iglesia crece 200, 300, 500 significa necesita más pastores. 그러므로 평신자들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목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Y por eso hay que educar a levantar líderes y con ellos hay que trabajar juntos.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약 150명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Y cuando yo estaba ministrando en Corea había 150 líderes. 그분들이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Y entonces ellos se dirigen en oración. 이제 성경도 가르칩니다. Y también ellos enseñan la palabra. 신방도 합니다. Y ellos visitan. 상담도 합니다. Y ellos aconsejan. 그래서 특별한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부탁이 옵니다. Y entre ellos hay caso especial, entonces ahí me viene a mí. 그런 작은 목자가 없다고 하면 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Si no hay ese tipo de otros compañeros, no es difícil mantener una iglesia grande. 그러므로 이 소그룹 목회 조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Y por eso nosotros tenemos tener una estructura como estancia. 그다음에는 이제 여섯 번째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 사역 가운데 필요한 필요한 모든 사역자들을 세워 나가는 그러한 사역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Número 6 nosotros podemos ver, entonces nosotros debemos levantar líderes en trabajos necesarios. 교회 안에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En la iglesia no solamente necesita pastor, 필요하고, necesita profesor,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봉사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También aquellos que tengan relación sociedad.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Entonces nosotros tenemos a poner un ambiente que todas esas clases de personas puedan trabajar juntos. 그다음에 일곱 번째 보게 되면은 여러분 교회 자체에서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나가야 됩니다. Entonces en número 7 nosotros vemos que en su iglesia local tiene que preparar 물론 교회가 크게 되면 다른 데서 목회자 또는 사역자를 모셔올 수 있습니다. Claro, es una iglesia grande puede invitar en otros lugares los trabajadores.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을 여러분의 교회 사역자로 이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ero importante es que en su iglesia propia tiene que levantar los líderes. 왜냐하면 그 교회의 신앙적인 체질을 알 수 있고. Porque entonces ya sabe cómo es su iglesia. 목사님의 철학과 목표를 알기 때문입니다. Ya sabe cómo cuál es el propósito de sus pastores.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되는 그 이제 목회자 자녀가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런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Entonces hoy en día en Corea surge problema porque hijo del pastor cuando su pastor se jubila su hijo le toma el lugar de su iglesia.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목사님이 은퇴할 때 목사님의 자녀가 아들이 여러분의 대를 이어서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Entonces aquí no sé, los miembros cómo piensan cuando su iglesia, el pastor se jubila, entonces su hijo del pastor toma el lugar en su lugar. ¿Cómo piensan sus miembros? 교인들이 아, 우리 목사님 자녀가 훌륭한데 우리 목사님 대를 위해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서 우리 목사님을 모셔와야지. 그 목사님의 아들은 어려서부터 크는 것을 다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Será que uno lo recibe en manera positiva o piensan que no para nuestro pastor tiene que venir invitar otro pastor para nuestra iglesia? 이제 나이가 많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벌써 그 목사님의 아들이 어려서부터 기적이 찼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다 보았을는지 모릅니다. Quizás en una iglesia que es pastor que se dedica mucho tiempo, quizás algunos que vio desde niñez el hijo del pastor. 한국 교회는 목사님의 자녀가 그 대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을 비교적 반대하는 편입니다. En Corea, en caso de Corea, muchos están en contra que hijo de pastor que tome el lugar de su padre. 교회가 기업이냐? 이 교회를 왜 아들에게 물려주느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Piensan que la iglesia es una empresa. ¿Cómo un hijo puede ser sucesor de su padre? 교회에서 교인들이 반대해서 이제 훌륭한 아들이 그 대를 잊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unque es un buen pastor, creció bien y tiene capacidad, pero por contra de voluntad de la congregación, él tenía que salir a otro lugar. 저는 한국에 가서 목사님께서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서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하면 그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란 목사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Entonces siempre yo digo, si un pastor su congregación acepta al hijo del pastor como después de sucesor de otro su padre, yo digo que usted hizo bien durante su ministerio. 대부분의 한국에서는 목사님의 자녀들과 장로님들 자녀들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Porque hay muchos problemas los hijos del pastor, los hijos del anciano tienen muchos problemas. 그래서 교도소 감옥소 가서 당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Por eso en cárcel los presos algunos visitan y preguntan quiénes son sus padres. Algunos dicen que mi padre es pastor, mi padre es anciano.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Y yo veo positivamente que hijo del pastor que sea pastor. 왜냐하면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 교회 역사를 잘 압니다. Porque ese hijo ya conoce bien historia de su iglesia. 그다음에 아버지의 목회 철학을 잘 압니다. Ya sabe bien sobre el propósito de voluntad de su padre.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지도자들을 잘 압니다. Ya conocen bien los ancianos y los diáconos y los miembros. 그래서 아버지가 선택하게 되면 아들이 그 목회 철학, 목회 목적 또 교인들을 잘 알기 때문에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Yo pienso que después de jubilación de su padre, ese hijo ya está preparado para seguir adelante.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일 여러분의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교회는 크게 성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 yo pienso que también si en sus hijos también cuando crezca y estudia y ser pastor y cuando usted se jubila, yo pienso que está bien preparado seguir adelante y dirigir su iglesia mismo. 그다음 여덟 번째는 위에서부터 사역이 잘 되어야 합니다. Número 8 es que desde arriba tiene que salir bien las cosas. 담임 목사부터 훌륭하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Primero el pastor tiene que ministrar bien. 목사님 위에부터 잘해야 밑에는 평신도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Y porque si un pastor tiene que ministrar bien, entonces los congregación también podrán ministrar bien. 우리 한국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Hay un dicho que el agua si por hacia arriba si no es limpio, abajo tampoco. 왜냐면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Porque todos los miembros están fijándose al pastor. 그다음에 여러분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도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Y también otros líderes también trabajan viendo, fijándose sus ojos hacia su líder.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도 열심히 합니다. Si un pastor se demuestra un gran esfuerzo, entonces ellos también va a trabajar. 그래서 위에서부터 잘하는 사역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Y por eso si una iglesia desde arriba que saben trabajar bien, entonces toda su congregación sabrá trabajar bien. 그다음 여덟 번째는 여러분의 장점을 살려 나가시고 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십시오. Entonces, punto 8 es que usted tiene que hacer bien su punto positivo y también corregir bien sus puntos débiles. 여러분이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더 개발해 하십시오. Entonces, usted piensa que yo predico bien, desarrollen bien. 여러분이 상담 사역을 잘한다고 하면 상담 사역을 계속 개발하십시오. Usted piensa bien que si yo aconsejo bien, entonces desarrollense bien. 그다음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자꾸 보완해 나가십시오. Y también tiene puntos débiles, entonces que es, trata de corregir.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No hay una iglesia perfecto. 어느 교회는 노인 사역을 잘할 수 있습니다. Alguna iglesia tiene buen servicio para los ancianos. 어떤 교회는 청소년 사역을 잘합니다. Alguna iglesia para los juveniles. 어떤 교회는 찬양 사역이 강합니다. Alguna iglesia de alabanza es fuerte. 또 어떤 교회는 치유 사역이 강합니다. Alguna iglesia la sanación.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Pero no hay una iglesia completo.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 은사를 주셨고 Pero si Dios me dio un don de sanidad, 찬양 은사를 주셨고, si me dio dones de alabanza, 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 aunque me dio dones de enseñanza, 그 강한 은사를 자꾸 훈련해 나가십시오. Entonces aplícalos en su iglesia punto fuerte. 노인 사역이 잘 되면 계속 노인 사역을 개발해 나가십시오. Si está saliendo bien trabajos para los ancianos, hágalo bien. 그리고 청소년 사역이 잘 되면 청소년 사역을 밀고 나가십시오. Si en grupo de juveniles si están saliendo bien, desarrollense cada día más. 그런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역이 발전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Si a través de ese ministerio fuertes, otro también va a seguir. 그다음에 열 번째는 여러분의 건물을 이제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Punto 10 utiliza bien su edificio, el templo para el futuro. 물론 이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Y primero al principio ninguno tiene su propio edificio.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Por eso comienza en alquiler. 그다음에 이 건물을 빌려서 사용할 때도 그거를 잘 활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사용해야 됩니다. Aunque está en alquiler, también tiene que usarlo bien en todo máximo. 자, 여기에 한 가지 원리를 제가 소개해 드리죠. Aquí yo voy a presentar un principio. 자, 여기 이제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 Aquí hay una iglesia del amor. 자, 이 건물이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Aquí tiene una amplio bastante grande. 그런데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모인다고 하면은 건물을 다시 새로 짓든지 이사를 가야 됩니다. Y pero vamos a imaginarse, ya vienen muchos hermanos, ya no aguanta más. Este lugar ya se queda pequeño. 우리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약 100석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75석이 차면은 교회를 옮기든지 좌석을 더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있습니다. Hay un principio dice que en si hay un asiento que capta 100 asientos, pero si ya cabe 75 miembros vienen, desde aquel entonces ya tiene que planear ampliar o mudar por otro lugar más amplio. 100명의 의자,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75명이 처음에 아직도 25명이 있는데 그걸 채워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Algunos piensan que todavía queda 25 espacios más, entonces hay que llenar primero, pero eso es un pensamiento equivocado. 벌써 75% 80% 찬 것은 거의 다 찬 것으로 교회 성장에서 말합니다. Porque piensan que si está lleno 75-80% del espacio, eso significa como si fuera estar todo repleto. 이제 공간을 더 이제 넓혀 나가야 됩니다. Entonces desde aquel entonces uno tiene que ampliar o planificar para el futuro. 200석으로 확장하게 되면 금방 1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Entonces cuando uno se amplía en para 200, entonces de ahí va a llenar fácilmente los 100 asientos.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이 공간 서로서로 이렇게 앉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넓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자 배치를 합니다. Y en Estados Unidos las personas no quieren sentarse pegados, por eso le ponen más espacio.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드리게 됩니다. Porque cuando la iglesia crezca y va a haber las gentes que no, desconocidos. 아는 사람끼리는 같이 이렇게 가까이 예배드리는 것 좋지만 모르는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Si es bien conocido puede sentarse pegado, pero si un desconocido es difícil sentarse así tan pegados. 그래서 예배실이나 이 교육 시설 여기에 이 어떤 그 이 시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Y por eso en la iglesia tiene que estudiar la instalación de la iglesia. 그다음에 11번째는 이제 개척자가 되고 안주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 número 11 es que uno tiene que siempre ser un explorador.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십시오. Entonces uno siempre a inventar nuevos ministerios. 그냥 교회가 이제 뭐 부흥하겠지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 단위를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Entonces eso significa a ir a una área nueva.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건 퇴보하는 것입니다. Si una iglesia no crece significa que estás disminuyendo. 퇴보하면서 병들 수 있습니다. Y de esa manera puede tener enfermos. 새로운 사역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Cada uno tiene que siempre buscar nuevos trabajos.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새로운 사역을 개발했습니다. En cuando yo estaba ministrando en Corea, yo inventé un nuevo ministerio.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원합니다. Aquí no sé, pero en Corea muchos quieren estudiar inglés. 그래서 영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Y por eso yo pensé que es bueno realizar servicio en inglés.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새벽 주일날 5시에 있고. Y por eso en servicio de inglés. 일부 예배 7시. En 7 horas del día domingo. 2부 예배 9시. En 9. 3부 예배 11시. En hora 11. 그 다음에 1시에 예배가 없었는데 1시를 영어 예배를 했습니다. Entonces a la 1 de la tarde no había servicio. Entonces yo comencé a tener servicio en inglés en 1 de la tarde. 그래서 젊은이들이 영어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Entonces yo hice propaganda invité a muchos jóvenes. 그 다음에 또 3시에 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Entonces a las 3 tenemos otro culto unidades. 또 5시에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IN 5 estudio bíblico. 주일날 제가 보통 7번 설교했습니다. En día domingo yo prediqué 7 veces. 그 영어 예배를 시작했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Entonces por el causa de servicio en inglés vinieron muchos jóvenes. 우리 교회 안 다니던 새로운 신자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Entonces nuevos jóvenes que vinieron a buscar por inglés. 그래서 영어에 또 찬양단이 생겼습니다. Entonces formó un grupo corales en inglés. 또 영어 에서 봉사하겠다는 많은 봉사자들이 생겼습니다. Hubo juveniles que quería servir a la iglesia. 이런 새로운 사역을 개발함으로써 교회가 신선하게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De esa manera nuestra iglesia podía experimentar otro avivamiento juveniles. 지금 목회하는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무엇인가 늘 새롭게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No estar sentado así nomás, sino que siempre buscar algo nuevo.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우리 한국 교회는 저녁에만 예배드렸습니다. En miércoles una cosa más es que normalmente en Corea en miércoles por la noche tenemos culto. 그런데 낮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성도님들이 일을 하지 않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밤에 교회 나오기 어려운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Entonces yo supe que las señoras no trabajan durante el día y tienen dificultad a venir a la iglesia a la noche. 그래서 수요일 날 7시 예배 드리지만은 아, 오전에 낮에 드리면 연로하신 분들이 낮에 오기도 좋고 또 집에서 일 안 하시는 분들, 직장 안 나가시는 분들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ntonces yo pensé que a la noche también es bueno, pero si yo lo hago a 11 a por la mañana, entonces las ancianas, las mujeres tendrán facilidad de venir a la iglesia.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수요일 날 오전 11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Por eso en mi iglesia por primera vez en la historia comencé darle el culto en día miércoles 11 de la mañana. 수요일 밤에 못 나오시던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Entonces muchos que no pudieron venir por la noche que vinieron en la mañana. 또 수요일 예배 성가대 낮에도 성가대들 또 세웠습니다. Entonces también ese culto nosotros formamos un grupo coral.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새로워지는지 모릅니다. Entonces ahí hubo renovación dentro de la iglesia.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1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원리가 될 것입니다. Entonces estos 11 principios dinámicos nos ayudará para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자, 다음에는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Desde ahora yo voy a hablar sobre el tema de grupo celular. 여러분 올티즈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분과 저는 10여 년 동안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Ustedes están escuchando seminario de Dr. Ortiz y tenemos una amistad durante 10 años. 이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에 대한 사역 철학을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분이 바로 올티즈 목사님입니다. ¿Sabe quién primero pensó esa idea de grupo celular? Primera persona que pensó de esa idea fue el doctor Ortiz. 벌써 1960년대부터 이분은 이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를 이런 사역으로 했습니다. Desde el año 60, época de 60, él habló sobre esa necesidad de formar grupo celular. 그 사역을 적용하고 성공한 케이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Entonces el doctor Cho es quien lo aplicó en su iglesia y tuvo grandes éxitos. 그래서 올티즈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소개했지만은 이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 이제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Entonces la idea surgió por el doctor Ortiz, pero quien tuvo experimentó gran avivamiento es el de la iglesia doctor Cho. 그래서 이 소그룹이 얼마나 교회 부흥에 효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Entonces de esa manera nosotros podemos ver eficaz de este grupo celular. 그러면 소그룹 우리가 소그룹 하면 이제 3명에서 12명까지를 대략 소그룹이라고 말합니다. Este grupo celular nosotros hablamos sobre entre el número de 6 al 12. 그러면 이 소그룹에 반드시 필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Entonces hay tres elementos básicos para formar ese grupo celular. 첫째가 나눔입니다. 삶의 나눔. El primero es compartir la vida. 소그룹이 모여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첫째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Entonces el propósito del grupo celular es adorar al Señor, pero también es compartir la vida entre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을 이 소그룹원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Entonces su tristeza, gozo, alegría, todas esas cosas tiene que saber compartir dentro de ese grupo. 여러분 교회에서 100명, 200명이 모이면 어떻게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나눌 수 있습니까? En la iglesia 100 o 200 miembros no puede compartir todas esas cosas. 대부분 예배드리고 그냥 대부분 인사하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Y cuando termina el culto normalmente después se van.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하고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En ahí no hay un compartimiento. 그래서 이 소그룹 속에서 자기의 삶을 투명하게 이야기합니다. Entonces dentro de ese grupo uno se comparten todo lo que sienten. 거기에서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됩니다. Y de ahí ellos que forman un buen compañero compartiendo en todos. 첫 번째 소그룹의 요소는 삶의 나눔. El primer elemento lo que necesita es compartimiento. 두 번째는 대화적인 서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Segunda cosa es que una conversación en medio de la oración. 삶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Y porque se comparte la vida, entonces ahí surge el tema de oración. 한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대화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No es que solamente uno que le pone un tema, sino que ambos se conocen la situación, entonces de ahí comparten en medio de la oración las necesidades. 이 소그룹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Y de ahí todos participan en esa oración. 그 다음엔 그 삶의 나눔과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얻습니다. Y en medio de esa conversación uno ya recibe la respuesta de nuestro Dios.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Eso significa comienza a aplicar el principio de la palabra.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Entonces nosotros escuchamos el sermón, pero nadie sabe que está aplicando o no. 그러나 3명에서 12명 작은 소그룹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tonces, pero entre aquel número 3 a 12, nosotros podemos verificar si está aplicando o no la palabra del Señor. 그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이제 신앙 성장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De ahí nosotros podemos ver el crecimiento de nuestros compañeros. 성경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No es que ahí nosotros enseñamos la palabra del Señor, sino que compartimos la palabra del Señor.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No es un grupo de estudio bíblico, sino compartir su vida al principio con la palabra del Señor. 많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오해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 muchas personas el discipulado es estudio bíblico o memorizar el versículo.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Discipulado significa vivir imagen semejanza a nuestro Señor Jesucristo.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여러 동역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Eso significa caminar con nuestros compañeros, con nuestro Señor Jesucristo. 그러므로 이 소그룹 사역이 교회 부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Y por eso ese grupo celular es un elemento muy importante para el crecimiento de la iglesia. 여러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 반드시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Espero que en su iglesia que haya esos grupos celulares.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Ustedes va a experimentar gran bendiciones del Señor para su iglesia.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Entonces nosotros seguiremos en adelante. 대단히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